6.25 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즈음에서 조선인민과의 연대성 집회가 22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진행됐습니다. 집회에는 이 나라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. 집회에서 채택된 성명에서는 미제가 조선 전쟁에서의 수치스러운 참패를 망각하고 조선 반도에서 또다시 침략 전쟁을 일으키려고 발악하고 있는 데 대해서 단죄하고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고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 무력을 당장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.